아직 기억에 남은 상처 지나간 시간 속에 묻힌 진실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르는 채 지륵 같은 어둠 속을 헤맨다 그밤 돌아갈 수 없어 그 따뜻했던 마음마저 삼켜버린 채 이제 다 보내줄게 끝이 없는 곳으로 깊은 어둠으로 영원히 어둠 속에 잠시 된 내게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 그밤 돌아갈 수 없어 그 따뜻했던 마음마저 삼켜버린 채 지워버린 채 이젠 다 보내줄게 끝이